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는 8일 공보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보문은 올해는 조선의 자유독립과 북강발전,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5돌과 김종일 각하의 탄생 75돌, 그분들의 위협을 충직하게 계승해 나가시는 김종훈 각하께서 조선의 다음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돌 시대는 뜻깊은 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결성식에서 김일성 주석의 조선해방업적과 김종일 각하의 선군용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올해 8월에 조선의 백두산지구와 평양에서 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국제적인 대회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공보문은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백두산지구에 백두산 위인칭송비를 정중히 건립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두산 위인칭송비 건립은 국제준비위원회가 주관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사업들을 조선준비위원회에 위임한다고 하면서 공보문은 각국의 준비위원회들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 모두가 백두산 위인칭송비 건립사업에 적극 참가할 것을 호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보문은 백두산 위인칭송 행사의 차수를 밝히고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으로 명령할 것이라고 하면서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위인칭송 행사들의 순차에 따라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으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준비위원회는 올해를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두산 위인들의 혁명생애와 위대성을 칭송하는 진보적 인민들의 활동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뜻깊은 해로 빛내는 데서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공보문은 강조했습니다.